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던 한 여자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느낌이 어떠신가요? 남편 다섯 명. 만만치 않으시죠? 이분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죠. 또 재혼을 하죠. 또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남편 다섯 명이 됐죠. 그리고 다시 이혼합니다. 도대체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모릅니다.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잡한 사람 같아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이 여성분이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그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때 30대시니까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우물에서 물을 이제 마시려고 말을 건 거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분이 친절한가요? 톡쏘나요? 아, 톡쏩니다. 그죠? 쌀쌀 맞습니다. 근데 왜 쌀쌀 맞은 거고 하니까 원래 유대 사람들이랑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랑 어디입니까? 경남은 호남이죠. 이제 경남 호남은 그냥 안 좋잖아요, 사이가. 유대하고 사마리아가 그래요. 그냥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엮여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이슈도 있어요. 거기다가 역사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 관계가. 세상 어디나 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분쟁하고 미워하고 편 가르고 그게 단골 메뉴죠. 사람 사는 데는. 유대 사람들이랑 사마리아 사람들 다 그렇게 똑같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아 목마르다는데 물 좀 주면 안 되나요?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광사 스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이 마른데 물 좀 달라 그러면 제가 드려야 되나요? 드려야 되나요? 저기 스님 여기는 교회인데 스님께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드려야겠죠? 그 성신마트 옆에 그 성당 있잖아요.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물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죠. 예, 네,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한 단계 높여가지고 여호와의 증이 들어왔어. 자, 여호와의 증이 들어오셔서 파수꾼을 들고 들어오셔서 아 여기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 물 드려야 되나요? 고민되세요? 고민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더 센 거. 센 거 하지 말까요? 제일 센 거. 신. 물 줘야 되나요? 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이단이에요, 이단.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만지면 부정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 안 줘야지. 그런 거죠. 거긴데 다섯 명의 남편도 있으시고 물 한 잔 주는 것도 이렇게 쌀쌀 맞고 이 여자분 좋은 분인가요? 나쁜 분인가요? 몰라요. 사람 몰라요. 더 많이 지내봐야 됩니다. 밥도 먹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같이 수련회도 해보고 일도 같이 해보고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안 해보고 한 3년, 5년 살아야 좀 알까요? 사람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몇 가지 행동을 보고 그냥 상상하는 거죠, 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성분은 사연이 있는 분 같아요. 그것도 복잡한 사연. 어떻게 다섯 명의 남편과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마음 잡고 얘기하면 시간 좀 걸리겠죠. 그거 다 얘기하려면. 어떻게 돌고 돌아서 이 수가성 동네에 와서 살게 되셨습니까? 이거 듣는데 우리 권사님 얘기 들을 때도 한 2박 3일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저기 20대 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70대신데 언제 와? 70대까지. 근데 우리 고향동에 온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30분은 보통 걸리세요. 또 중간중간 에피소드가 너무 많으셔. 어떻게 하다가 혼자 우물가에 와서 혼자 물 퍼올리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의 속사정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그 여자분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어디 사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말 꺼내면 몇 날 며칠 얘기 못할 사람 있습니까? 다 할 말이 있죠. 다 사연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아니 말을 다 못합니다. 가슴에 묻어두는 거죠, 그냥. 말한다고 다 알지도 못하고 듣는 사람이 다 이해도 못합니다. 그냥 가슴 안에 들어있는 사연이죠. 또 내 입장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얘기를 시작해보면 그건 잘했네. 그거는 네가 잘못한 것 같아. 그건 네가 문제네. 그건 그 남자가 100번 잘못했네. 다들 재판관이잖아요.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없던 이야기도 생기고 있는 이야기는 자극적으로 변질돼가지고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동네 소문 다 나요. 그 사람은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나랑 친하니까 내 입장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면 동네 소문 다 납니다. 수가성 여인이 왜 혼자 지냈을까요?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사람들 뜸하게 다닐 때 시장 보고 마트 보고 또 물도 기르고 하는 건지도 모르죠. 한 동네에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살가운 친구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죠. 근데 웬 낯선 유대 남자가 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 쏘는 거죠. 가뜩이나 평소에도 화가 차 있는데 누르면 나옵니다. 이 여자분이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사연이 있는 분이지. 그런데 그 사연을 누가 알아요? 이 유대 남자가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의 사연을.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잘 말했다 이거죠. 내 처지를 아는 분,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과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을 맞닥뜨리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 나를 아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셨나요? 지금 수가성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세상이 좀 살만한데 지금껏 나 혼자 살아온 줄 알았어요. 아둥바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위로잖아요. 우리의 위로. 애쓰며 살았던 날들, 내가 잘못 살아서 후회하는 날들, 지금 보면 아무 유익한 것도 없었던 그 지난 날들, 그 허비한 것 같았던 내 시간들이 주님께서 그토록 나를 돌보아 주셨던 시간들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감사로 결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난 날이 어쨌든 그것이 못났든 그것이 부족했든 그것이 교만했든 간에 지금 주님께서 그때 나를 돌봐오셨다는 걸 깨달으면서 아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걸. 그래서 앞으로의 내 삶도 감사하게 된 근간이 마련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고생이 많았죠. 마음고생, 몸고생 많았죠. 다섯 명 같이 살려면 재혼, 이혼만 해도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위로를 주는 거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도 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그런 황송한 경험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큼 황송해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밑거름이 되죠. 수가성 여인이 놀랐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들이 사실 비난받을 날들이잖아요. 지금 이분에게는 죄악의 날들이잖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비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지난 날들에 대해서. 그걸 아마 예수님의 눈빛과 말투에서 느꼈을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난생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위로를 체험한 거죠. 이렇게 자기 마음 깊은 곳을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솔직한 자기 얘기를 하게 돼요. 솔직한 자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은 비밀스러운 자신의 신앙을 얘기했어요.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은 세 번까지 재혼을 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다섯 번은 안 되고. 신기하죠? 거기 세 번까지는 그럴 수 있어. 다섯 번은. 죄악이야, 죄악.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낙인 찍힌 거예요. 동네에서 유명한 거예요. 저. 그랬는데 이분 마음 깊은 곳에 누굴 기다리고 있다고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아니, 죄나 더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여자가 나는 사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행동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것도 없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 스스로도 내 자신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릴 자격이 있나? 그분이 막상 오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 죄인이 참 이중적이에요. 똑바르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기다린다고요. 이게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게 많은데 근데 그분을 기다려요. 막상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할 말도 없어요. 뭐 내드릴 만한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다 덮어주기를, 그냥 다 덮어주시기를 무책임하게 원하는 거예요. 나의 지난 날도, 지금 내 모습도, 내 모든 허물도, 내 말 못할 죄들도 그냥 그분이 말 없이 덮어주면 좋겠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염치 없지만 다른 방도가 없잖아.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덮어 주시겠지, 내 죄를 모른 척 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 승리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강도, 더 나아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강도예요. 신앙의 승리는 누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누가 하나님 은혜를 강력하게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덮어주심을 누가 가장 많이 바랬느냐는 거예요. 이게 병행할 때 내가 붙들고자 하는 그것이 진실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부끄럽게 얘기하죠. 제가 남편이 5명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런 얘기죠. 나도 나를, 이런 내가 싫어요. 이런 내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부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분이 오시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인지 다 알려주실 거라 그러던데. 그분이 오면 알려주실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이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지금껏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게 된 거죠. 주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물 달라고 했는데 물 안 주는 이런 섭섭한 여인 아닙니까?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톡톡 쏘면서 안 하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주러 계속 오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구원의 물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이 여인을 만난 것 같아요. 주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사마리아 동네는 아예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디 안 가는 거랑 똑같아요? 보광사 안 가는 거랑 똑같아요. 신천지 안 가잖아요. 우리. 보광사 안 가잖아요. 안 가요. 근데 주님은 가셔요. 누구 만나러? 이 여자분 만나러.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한 이 여자분 만나러 가요. 왜? 왜? 이게 핵심이죠. 왜 가시나요, 여기를? 사랑하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가면 이제 이분 만나봐야겠지만 주님이 엄청 사랑하셨나 봐요. 거기를 찾아가셔서 이분을 만난 거 보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신다라면 이 여인은 왜 그리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됐을까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다니는 길을 네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네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왜? 어떻게?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아픔의 시련을 겪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오해받을 그럴 상황이 항상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주시는 은혜에 따라 지내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분이시라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산이 높으면 뭐가 깊어요? 골이 깊어. 골이 깊으면요. 물이 맑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같이 있습니다. 앞에. 누가요? 누가 해결할 문제가? 우리 교회가. 앞에 산처럼 있어요.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산처럼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산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골이 깊어요. 무슨 골이? 감정의 골이 깊어요. 감정의 골이 깊어서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 거죠, 뭐. 주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물을 먹으면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펑펑 넘치는 그런 물이 있다. 그 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물 좀 주세요, 주님. 수가성 여인이 달라고 했던 그 물 알지도 못하고 달랬는데 주셨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물이 뭔지. 구원의 물이죠. 성령의 물이죠. 그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이 감정의 골을 뭘로 메워요? 그 물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충분히 마시고 문제가 많은 산이 앞에 있고 감정의 골은 깊었지만 우리 안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귀한 교회, 가정, 우리 개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